Track 18. Number 7. Listen and connect each person with the correct picture. 1. 애니 씨, 지금 뭐 해요? 한국어를 공부해요. 2. 미사코 씨, 지금 뭐 해요? 영화를 봐요. 3. 수지 씨, 지금 뭐 해요? 공원에 가요.